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공공장소에 비치된 책에서 그저 그런 내용의 페이지는 다 붙어있는데 재미있을 만한 부분은 모두 다 찢겨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은 표시 그림이 멀쩡한데 닫힌 버튼은 손길이 잦은 만큼 표시 그림이 벗겨져 있습니다. 꽃밭을 돌아서 가야 하는 길. 하지만 길에는 발자국이 없고 꽃밭 한가운데는 지나간 발길이 만든 지름길이 나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당장밖에 모르는 우리의 자화상. 발견할 때마다 참 초라해집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의 서동규 학생, 여의도 고등학교 3학년 5반 친구들과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띄워드렸어요. 하이텔로 지성일 씨, 강희재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여의도 고등학교면 전민규 학생이 얼마 전에 참 선생님에게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임형규 담임 선생님께 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 입사할 때 거기서 시험 쳤어요.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 FM 영화 음악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달 남았나요? 12월 3일까지 저희 FM 영화 음악 앞에 엽서를 보내주셔서 시사회권 원합니다 하시면은 저희가 250분을 추첨해서 영화 34번가의 기적의 영화 시사회권을 전부 두 매씩 보내드립니다. 물론 스필버그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이 가끔 연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맘씨 좋은 할아버지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4번가의 기적은 여러분께 한 12월 중순쯤에 시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이 그 시사회권 외에도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보내드리고요. 또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도 또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시사회의 날에는 오리지널 포스터도 보내드리고요. 12월 3일까지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로 보내주시면 25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준비되어 있고요. 이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리고 FM 영화음악 계속됩니다. 청주대 예술대학 회화학과 2학년 유정은 씨께 보내드릴게요. When a man loves a woman. 오늘은 제임스 골웨이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연산 구동의 이정림 씨께 진영이와 함께 들으라고 띄워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영화 프라이빗 레슨에 삽입된 Love Hurts였는데요. 원래 오리지널은 나사렛이 불렀죠. 그런데 오늘은 김칸스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최근에 이제 끝났죠. 그 TV 드라마로 바람과 함께 사라시다의 후편으로 시작된 스칼렛에서 테마로 쓰였더라고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곡은 귀에 익어서 계속 머리에 남아있더라고요. 하이텔로 어느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그 성함을 미처 적어놓지 못했네요. 잘 들으셨죠? 영화에 알고 싶은,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먼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박효숙 양의 궁금증부터 풀어드릴게요. 영화 스피드를 보고 난 후 키아누 리브스의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다호, 폭풍 속으로, 드라큘라, 헛소동을 보았는데요. 그 외에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들 중에서 비디오로 출시된 것들을 가르쳐주세요. 자, 올여름에 배우 찰리 신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키아누 리브스의 어떤 점이 나보다 나은지 모르겠다. 베르톨루치나 코폴라 감독은 그 애송이는 쓰면서 왜 나는 안 쓸까? 글쎄요. 아마 찰리 씨는 엑셀런트 어드벤처만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키아누 리브스가 비록 애띄어 보이긴 하더라도 우리 나이로 올해 30살이 된 중견이란 것도 몰랐던 것 같은데요. 키아누 리브스는 이미 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스피드, 아이다호, 폭풍 속으로, 드라큘라, 헛소동 이 영화들 빼놓고 아직 효숙 씨가 못 보신 국내 비디오 출시작들은요. 미완성 청춘이라고 제목이 붙은 Permanent Record가 있고요. Excellent Adventure 1편과 2편, 또 Parenthood, 유혹의 다운타운, 원제가 The Night Before입니다. 그리고 원제가 Flying, 이 영화는 잃어버린 날개라고 비디오로 출시됐고요. 또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이 있어요. 그 외에도 폴라 압둘의 뮤직비디오 모음집을 보시면요. Rush Rush라는 곡에서 Keanu Reeves가 출연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을 재구성한 것인데요. 여기서 키아누 립스는 제임스 딘 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 뮤직비디오 때문에 키아누 립스의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 곡 띄워드릴게요. 폴라 압둘이 부르는 Rush Rush입니다. 세화고등학교 3학년 11반이라고요. 예지원 학생. 뭐 글씨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요. 친구들한테 오늘 방송 나갔다고 자랑하세요. 잘 들으셨어요? 러쉬 러쉬.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폴라 압둘의 뮤직비디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폴라 압둘의 음성이었고요. 부산 남구 대연일동에서 조정숙 양은 이런 질문을 해오셨나요? 영화 탑건 중에서 탐 크루즈가 처음으로 여주인공을 보는 순간 카페에서 친구와 부르던 곡은 무엇입니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없던데요. 자, 여러분, 영화 탑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여주인공 켈리 맥길러스가 카페에 들어와서 앉는 순간 탐 크루즈가 그때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has lost the loving feeling. 저 여자는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앞에 she has를 you have로 바꾸면 you have lost that loving feeling이 되죠. 그게 바로 노래 제목입니다. You have lost that loving feeling. 이 노래는 Unchained Melody를 불렀던 Righteous Brothers의 곡인데요. 1965년에 빌보드 차트 4위를 기록했고 지금은 스탠다드 넘버가 된 곡입니다. 아, 그리고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없던데요 라는 그 질문에는요, 우리가 보통 영화 속에서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곡들이 그 영화의 그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경우도 많고 잠깐 삽입된 경우가 많은데, 이 탑건에서 이 노래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귀여운 여인을 보면 줄리아 로버츠가 목욕탕 안에서 그 프린스의 키스를 정신없이 신나게 따라 부르잖아요. 하지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보면 역시 그 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탐 크루즈와 카페 안의 해군들이 그 노래 You Have Lost That Loving Feeling을 다 같이 합창하던 장면 참 인상적이었었죠. 바로 그 장면과 원곡 함께 들어보시죠. Come on, man. Bet's a bet. I don't know, it just doesn't seem fair. For you, I mean. But, she's lost that loving feeling. She's lost... No, she hasn't. Yes, she has. She has not lost that look. Goose, she's lost it. Matt, come on. I hate it when she does that. Excuse me, miss. Hey. Don't worry, I'll take care of this.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There's no tenderness like before in your fingertips. You're trying hard not to show it, baby. But baby, believe me, I know it. You've lost. Little thing I do. It makes me just feel like crying. I'd get down on my knees for you. If you would only love me like you used to do, yeah. We had a love, a love, a love you don't find every day. 중에서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Righteous Brothers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문일곤 군, 리버 피닉스의 유작이 The Thing Called Love 말고도 또 있다는데 무슨 영화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셨네요. 예, 또 있어요. 아마 영화 소식이 밝은 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Silent Tongue, 침묵의 혀라는 작품이죠. 파리 텍사스의 시나리오를 쓴 지성파 작가이자 또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는 샘 셰퍼드가 연출했습니다. 미국의 한 평론가는 이 영화를 두고 리버 피닉스의 캐리어에 모자를 씌워준 작품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아 글쎄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모자를 씌워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로서 리버 피닉스의 연기가 한층 더 앞을 나갔다는 뜻인지 그 반대의 뜻인지 그 한 문장만 갖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영화는 서부를 배경으로 한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그 억지로 갖다 붙이면 사이코 웨스턴 무비쯤 될까요? Unforgiven,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영국인 총잡이로 나왔던 리차드 해리스가 주연이고요. 리버는 그의 아들 탈보트로 등장하는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반 미쳐버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죽은 며느리의 여동생을 그러니까 탈보트의 처제를 납치해 옵니다. 그녀와 죽은 언니는 백인 아버지와 인디안 어머니 사이에서는 혼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납치한 아가씨의 아버지와 오빠가 쫓아오게 되고 그 와중에 죽은 아내의 혼령은 끝없이 탈보트, 리버 피닉스를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혼령의 한을 잠재우고 정상으로 돌아온 탈보트와 아버지는 쓸쓸히 서부를 간다는 뭐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무겁고 현악적인 영화입니다. 흥행과 평가 면에서 모두 참패했어요. 그래도 리버 피닉스의 연기만은 그 최후의 연기답게 아주 진지하고 강렬했던 작품입니다. 자, 영화 사일런트 텅그의 엔드 타이틀 띄워드릴게요. 리버 피닉스의 유작 사일런트 타운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리우드의 새로운 소식들 알려드릴게요. 로버트 할트만 감독의 소식인데요. 그는 숏컷을 만든 뒤에 곧바로 프레타 포르테의 포르테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완성이 돼서 미국에서는 12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파리를 무대로 패션쇼의 세계를 보여줄 프레타 포르테 아주 기대가 되죠. 좀 패션쇼의 장면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금방 영화를 끝낸 알트만 감독이 또 다른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제목은 캔사스 시티이고요. 1930년대 미국 캔사스를 중심으로 한 갱스터물이라고 합니다. 감독 본인의 말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액션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시나리오도 완성됐고 주연 배우로는 알파치노와 줄리아 로버츠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이 영화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알트만 감독 필생의 역작이 아닐까. 혹시 뭐 이런 기대 때문입니다. 알트만 감독은 오랫동안 코폴라나 스콜세지 감독처럼 갱스터 대작을 꿈꿔왔는데요. 그의 나이가 70세 고령인데다가 유달리 이번 작품에 의욕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르지오 레오네나 존 휴스턴 감독들처럼 최후의 역작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현지의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플레이어나 숏컷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카메오 출연에 캐스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카메오를 많이 쓸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하튼간에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죠. 자,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숏컷 중에서 Evil California 띄워드립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박효숙 씨 듣고 계시지요? 이기팝과 애니로스가 함께합니다. California. Baby, you don't go. Don't go. 대전 중구 부사동의 김승원 씨 어떠셨습니까? Evil California, 이기팝과 애니로스의 음성, 영화 쇼트컷스 등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최근에 미국 박스오피스 차트를 보면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프랑켄슈타인, 또 스페셜리스트, 퍼펙션, 리버 와일드, 뉴 나이트메어. 이렇게 한결같이 공포물 아니면 액션물 일색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몇 주째 아주 조용히 탑10 안에 머물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 사촌 비니로 아카데미 조연 여우상을 받은 마리사 토메이와 채플린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주연한 Only You라는 영화입니다. 그 비디오로 나온 영화가 있죠. 앤드류 메카시가 주연한 똑같은 제목의 그 영화. 그 영화와는 하지만 질이 좀 달라요. 그런 해변 청춘물이 아니라 삼류 해변 청춘물이 아니라 몬스트럭, 지붕이의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노만 조이슨 감독의 작품으로 한마디로 코믹터치 아주 산뜻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피츠버그의 학교 선생님인 페이스는 어릴 적에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웬 점술가가 넌 이 다음에 데몬 브래들리라는 이름의 남자와 결혼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한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된 페이스는 데몬 브래들리가 아닌 다른 이름의 의사 청년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막 결혼식을 올리려는 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축하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신랑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자신을 데몬 브래들리라고 밝힙니다. 깜짝 놀란 페이스. 전화가 끝나자마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그대로 이태리로 날아갑니다. 아, 반전이 놀라운 영화라서 제가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2월경에 곧바로 비디오로 출시될 계획이라는데요. 여하튼 미국의 버라이어티 잡지 평을 빌자면 이제 마리사 토메이는 제2의 맥라이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곧 국내에 발매될 예정인데 특히 이 영화의 주제가를 마이클 볼튼이 불렀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클 볼튼이 부르는 Once in a Lifetime. couldn't compromise. I'm high, that is aware. Some never take a chance within their hands to claim the prize they make. When faith is all you need to hold the hand of destiny, find the love that's in you. Once in a lifetime, you find the one you really love. But now and forever, one love that never ends. Once in a lifetime, when every star 부천의 김흥선 씨, 러브스토리에 이런 곡도 있었나 하셨나요? 분명히 이런 곡이 있어요. I Love Your Feel이라는 곡이고요. Yes, Feel은 제니퍼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금 속이 막 울렁울렁하다고 하셨어요. 성북구 기름일동의 황지연 양. 힘내세요. 한성여고 3학년 5반 친구들도 전부 힘내는데요. 최남순 학생이 편지를 주셨어요. 친구들 전부 힘내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강동구 길일동에서 김자경 씨, 외사촌 오빠 성태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시면서 신청곡 띄워주셨죠. 그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헐리우드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 뽑고요. 서울 송파구 잠실 3동의 박세희 양. 아버지와 영화에 얽힌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곡 함께 들어주세요. 비정성 씨 중에서 Variation Part 1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